사람들이 좀 이렇게 손을 봐주는 거지. 와, 근데 계란이 끝맛이 계속 달아요, 입안에. 자는 데는 어디예요, 이놈들 자는 데? 이 안에서. 이 안에. 아, 밤에 그러면 자는 데? 네, 밤에는 들어가니까. 예, 시간 되면. 열어놓으면.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자동. 자동으로 쟤네들이 들어와서 잠자요? 예, 예, 예. 한 4시쯤 되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보통. 4시 되면.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일조를. 아, 쟤네들이 알아서. 예. 여기 야생동물 내려와서 이놈들 사이트. 저희들 쪽제비하고, 쪽제비하고, 야생 고양이하고, 들깨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연말에 그냥 잡아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울다리를 해놨잖아요. 예. 모두게. 저희들이 얼마 전에요, 불과 며칠 안 됐는데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갑자기 고양이가 많이 생겼어, 들고양이들이. 그 들고양이들이 이제 닭장에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닭을 뭐 잡아간다기보다 그럼 얘들이 놀래요. 그래가 탈락률이 좀 떨어져. 그래 우리 여기 이제 닭팀, 닭 길르는 팀장이 직원들이 고양이를 좀 잡았어. 야생 고양이니까요. 잡았더니 불과 몇 조금 못 가가지고 쥐들이 판을 쳐. 어떡해. 쥐들이. 쥐들이 피해를 더 많이 봤어요. 쥐들 피해. 쥐 피해를. 예. 네. 자, 이게 자연의 생태예요. 아~ 그래서 제가 고양이 못 잡게 했어요. 답 좀 알아야 했어. 그러네. 다 그렇게 살게. 몇 마리는 좀 걔들한테. 몇 마리 죽어. 죽어. 신기하잖아요. 은용액. 네, 우리가 이제 소득은 네. 은용액하고 EM하고 두 가지만 가지고. 뭘 써먹어야 돼요? 당장도 이런 데도 좀 해줘야 되잖아. 예전에 저기 청소하러 바이러스. 왔었어요, 당장. 네. 그래, 예, 네, 그거 뿌려주고. 항아리에 들어가있어. 항아리에 들어가있어. 그거 나 알더나. 근데 가만히 얘네들이 없네요. 계속 돌아다녀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여기. 아, 여기 있네? 이광욕하고 계속 이광욕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여. 시원하게. 아, 이거 쟤네들이 다 땅 본 거죠? 목욕하는 거죠. 쟤네들이 땅 목욕. 흙목욕. 흙목욕. 와, 진짜 잘 탔네. 흙목욕. 난 어렸을 때 여기다 알 놨는 줄 알았어. 가본데 알이 하나도 없더라고. 아, 그냥 흙목욕 하는 거네. 흙목욕. 흙을 이렇게 깊게 팠어. 근데 보니까 여름에는 더 많이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 시원하게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장작은. 안녕하세요. 먹었다라고 지키고 좀 먹어요. 진짜요? 아, 저 계란 껍질 애들 먼저 먹여야 돼. 그래야지 그래요. 계란 껍질이 튼튼해져. 어, 몰랐어요. 장닭이요. 잘 보면은 암탉과 암탉 사이에 쫙 있어요. 네.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요새 무리를 지어서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적절한 비율로 다니네. 자기 암탉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그 내닭 들깨가 한 번은 들깨가 오면은 들깨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장탁이 하얗게 모여요, 그쪽으로. 아~ 목숨 걸고 싸워요. 진짜로. 다른 분 낫죠. 예. 아, 장탁 멋있다. 장탁이 이렇게 물고 다니는 암탉을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그 암탉 한 마리를 두고 막 싸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아는 것 같아요. 아, 자기들끼리? 네, 그러니까 이 암탉을 저놈이 이제는 이렇게 이제 저기 뭐야 그 저기 그 뭐라 할까 이제 그 수정을 시키려고 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자기 거면은 다른 수탉이 와서 밀어내버려요. 아~ 그래서 어떻게 알아? 동물들이 짝팀하는 법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팀장. 아, 닭팀 팀장이. 네, 지금 닭팀 팀장이. 동물들이 짝짓기하는 것을 알아보자고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순놈이 아무리 힘이 세도 성폭력이 없다면서요. 성폭력이 없다면서요. 순놈이 암놈을 강제로 어떻게 못해. 선택의 기준은 온전히 암놈한테 있어요. 순놈은 그냥 힘을 크게 비축을 해놓고 암놈이 선택할 때를 기다릴 뿐이요. 자랑만 하고. 예, 그렇지. 나택해줘 이렇게. 예, 억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암놈이 순놈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사람은 그 짝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인물도 보지만 학력도 보고 뭐 집 내력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동물들의 기준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한 가지요. 암놈이 순놈을 볼 때 건강한가 안 한가. 건강 상태 하나만 봐요. 왜냐하면 지 종족을 튼튼한 종족을 번식시켜야 되니까 튼튼한 종족을 번식시켜야만